주름 잡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가끔씩 생각나는 그리운 친구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아직도 그때처럼 철없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까 야외 전투 틀어놓고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갈래머리 단발머리 몽땅 치마 휘날리며 주름 잡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꽃반지를 살짝 끼워주며 첫사랑을 고백하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가끔씩 생각나는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꽃반지를 살짝 끼워주며 첫사랑을 고백하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자꾸만